자네를 봐, 냉정해 봐, 무언가에 사로잡혔어. 안 그랬어, 침착했어, 다정해도 열정적이었어. 허나 이젠 안 그런 걸, 달라진 걸, 이상한 느낌. 내가 알던 자네와는 딴판이 돼버렸어. 불안한 눈, 낯선 표정,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. 내 충고를, 내 진심을 받아들여 헤아려 주게. 그렇게만 해준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렴만. 어째서 왜 그토록 왜 집착을 놓질 못해. 제발 살뜩 마요. 더는 안 될 일. 그 사람이 원하니 놔둘 일. 그렇다고 두고 볼 순 없는 일. 내 딸의 앞날이 걸리니 불길한 행동 너도 알듯. 나쁜 소문 수근대는 풍문. 제 안에 갇힌 채 어둠 속에 스스로를 던져버린 채. 더 이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. 조금만 더 시간을 더. 필요한 건 믿음의 시간. 어떻게도 조금만 더 이상 더